그래서 지난번에 지금 일대 크레온도 지금 안 오고. 책을 펴십시오. 첫 번째 정립가. 책의 텍스트에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미리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에 이, 여기서 강의하는 첫 시간에, 그러니까 지난달 첫 시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공자는 네 가지 가르침으로 사했다. 문행 충신을 하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임동굴 했죠? 근데, 이게 뭔 말이죠? 공자는 네 가지 가르침으로 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런 아카데미의 특징이 시험을 안 본다는 건데요. 이제 시험 한번 보고 막, 그렇게 해야지. 아, 일대 크레온. 아, 지난번에 강의 안 들었죠? 참. 자, 여임동군 얘기해봐. 필사했었으니까 알겠죠? 네 가지 가르침으로 사였다? 예. 네 가지는 예? 문행충신이다. 예, 근데 문행충신이 뭐죠? 뭘 의미하죠? 각각이? 문은? 글쓰기. 문은 리터리처, 문학. 네. 그 다음에 행은? 예? 도덕적 행위, 덕행, 그 다음에 충은? 정치적인 식견, 그 다음에 신은? 글쓰기, 레토리, 그죠? 수사, 그죠? 문행 충신이라고 그랬는데, 그때, 이 강의에서는 문과 충과 신에 대해서는 하는데, 행은 각자 알아서 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랬습니까? 예. 그럼 각자 알아서 하고 있는지 점검을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드는데, 이 점검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잘하고 계세요? 덕행을? 네? 그럼요. 뭐예요? 잘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잘하는지 네.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덕행은 각자 알아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호메로스 일리아스를 읽고 지금 오이디푸스 이게 안티고네를 읽고 하다 보니까 왠지 뭐 명예롭게 살아라는 둥, 뭐 똑바로 살라는 둥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좀 스트레스 받아요, 안티고네? 별로 안 받는 스타일이죠, 스트레스를. 똑바로 살아라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 별로 안 받는 스타일이죠, 그죠? 호레오스, 그죠? 예? 네? 네. 가까이 사는 사람이 잘 알겠지, 뭐. 그러니까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이스메네는 어때요? 이걸 안티고네 이 드라마를 읽으면서 어때요? 스트레스 받죠. 왜 스트레스를 받아요? 안티고네가 좀 잘할 것 같으니까 절 받아서요? 압도적으로 잘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말고. 뭘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흐르게 어떤 그 정을 쫓느냐, 아니면 정말 그 개인 명분을 쫓아야 되느냐, 예, 국가의 법을 쫓아야 예, 되느냐, 사이에서 어떤 게 옳으냐 그르냐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예, 이런 딜레마가 안티고네라는 드라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데도 있죠. 가령 아버지가 나쁜 짓을 했는데, 아버지를 나라에 고발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동아시아 논어인가 뭐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때 뭐 아버지를 고발한 놈 나쁜 놈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공자님도 이런 딜레마가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 사이의 갈등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는,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많은 철학자들이 또는 수많은 정치 사상가들이 공동체에 대한 학문적인 이론들을 갖다 연구하면서 사적인 것을 억누르고 공적인 것을 먼저 앞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사적인 것을 억누르고 공적인 것을 앞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더욱이나 그러다 보니까 많이 갈등들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이 강의를 제가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 이제 호메로스 일리아스, 강준영은 호메로스 일리아스를 읽고 뭔가 아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맞습니다. 왜 했어? 그러니까 지금 호메로스 일리아스를 그냥 읽었어. 응? 읽었는데 이렇게 살아야겠다. 읽었어. 읽었다는, 읽었어. 호메로스의 일기야스 읽었다. 이건 이제 사실이죠. 사실. 팩트의 영역인데, 이걸 읽고 나니까, 이렇게 살아야겠다. 라고 하는 당위. 이런 당위가 생겼어요? 응? 당위까지는 아니고요.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에 대한 일종의 일 아킬레우스처럼 살아도 괜찮은가? 그럼. 아니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가 무슨 말이에요? 그 거기 나오는 인물들처럼 이제 뭐 신에 대항하거나 이런 모습 보면서 이제 징벌을 받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일정 이제 내가 상식선을 이제 여긴 넘지 말아야지 되는 선을 그 넘었을 때 난 과연 내가 이거를 넘어도 괜찮을 것인가 이런 고민이 생겨? 아, 고민이 생겨요? 여인동군도 고민이 생겨요? 이걸 보면서 뭔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런 고민이 생겨요? 네. 오, 왜? 왜? 왜? 그동안 똑바로 안 살아서? 그렇게, 네,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지금 제가 처음에 강의 시작할 때는 저는 이 덕행에 대해서는, 행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지금 강의를 일곱 번째죠? 일곱 번째 하면서 아주 자연스러운 것처럼 이 텍스트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텍스트 안에 있는. 그쵸? 그러면은 처음에 제가 강의할 때는 그런 얘기 안 한다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제가 처음에 했던 얘기를 스스로 뒤집고 있는 셈이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걸 강요하고 있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읽다 보니까 아 이게 반성이 되잖아. 내가 어떻게 살고 있나 또는 어떻게 사는 게 좋은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뭐 아 이거 오늘 한 맞춤법이 틀렸네. 치명적인 뭘 읽었다라고 하는 것하고 뭘 읽어가지고 지금 알게 됐어요. 뭘 알게 됐어. 뭘 알게 됐는데 이 나의 행위하고 이것이 부지불식간에 지금 연결되고 있단 말이죠. 자기가 이 텍스트를 읽으면서 이 텍스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갖다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그것이 자기 그 텍스트가 자기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 안에 있는 또 다른 어떤 자기를 건드리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가고 왔던 것 또는 지금 살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객관적인 거리를 두고 반성을 하게 하거든요. 텍스트가. 이게 뭐냐? 우리 흔히 그걸 지행합일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주지주의라고 하는 어떤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주지주의다. 이게 주지주의적 태도. 그러니까 가령 시 작법에서의 주지주의가 아니라 철학적인 사상에 있어서의 주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서구 사상에서 서양 철학에 있어서 주지주의의 출발점은 소크라테스예요. 알아야만 똑바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게 뭔 얘기냐면 1차적인 의미로는 네가 얼마나 무지한지에 대해서 깨달아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한 번 더 나아가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 아테네 그 시장 바닥에서 사람들한테 뭐 착함이 뭡니까? 올바름이 뭡니까? 이런 걸 물어. 근데 이런 게 올바름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계속 데피니션 정의를 묻는단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딱 물어서 아 올바름은 이런 거구나 하고 알았을 때 사람들은 그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된단 말이죠. 알았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것에 비추어 보니까 지금 내가 올바르지 않게 살고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람들 데려다 놓고 이 새끼들 봐라 이 싸가지 봐라 뭐 이렇게 엎드려 빠쳐 뭐 뒤로 굴러 앞으로 굴러 뭐 이런 게 시키는 게 아니라 소크라테스는 그것이 이거 What is it? 즉, what is question 하는 거야. What is it? 그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야. 이게 what이라는 게, 이게, what is, 본질을 묻는 거야. 본질. 이 본질이 뭐냐면, 정의예요, 정의. 이 정의를 묻는 거야. 정의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을 물음으로써, 본질이 무엇인지를 탐구하고, 알게 됨으로써, 사람은 저절로, 그것에, 걸맞는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태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게 바로 주지주의라고 하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주지주의적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이 보통의 사람들은 그냥 지식 중심, 이게 말들은 이게 지식 중심이잖아요, 그죠? 지식을 많이 쌓고 아는 게 많아지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게 주지주의가 아니라 소크라테스가 궁극적으로 노리는 바가 그거였던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 철학 사상의 근본적인 태도가 지행 합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똑바른 행위를 하려면 똑바로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아는 게 먼저라는 거죠. 아는 게 먼저. 그러니까는 아주 자연스럽게 뭔가를 우리가 문과 춘과 신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이것이 제정신이 들어있는 사람이라면 아주 자연스럽게 행의 영역에서 덕행의 영역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지주의의 태도예요. 알겠어요? 예. 주지주의가 뭐라고? 알아야 되는데 주지주의가 뭔지를 알아야 주지주의적으로 살 거 아닌가 이제. 다 준비해요 지금. 줄반장 이쪽 지금 이쪽에 여기 계신 분들이 줄반장이야. 줄반장이 못하면 바로 옆으로 퍼져요. 안티고네 부부 조심해. 줄반장 그부 이쪽을 노리고 지금 줄반장을 건드린 거야. 먼저 알아야지 행동할 수 있다. 먼저 알아야지? 그냥 알기만 하면 돼요? 본질을 알아야지. 똑바로 알아야지. 본질을, 그죠? 예. 본질을 알아야 행동할 수 있다. 주지주의가 뭐라고? 이 양반 컴스 봐. 처음 들어왔죠? 네. 봐, 내 얼굴 다 알아. 지난 시간에 들어왔었고요. 그랬어요? 응. 주지주의가, 그 네. 중요하지 않아. 지금 여기 줄반장 주지주의가 뭔지. 여기 요 자리를 비워놓은 사람은 고기가 줄반장이에요. 사물이나 현상의 본질에 대해서 탐구하고 이제 그 탐구의 결과로 얻게 된 지식에 따라서 행동까지 이르게 되는 올바른 행동까지. 예. 그러니까 여기서 사물이나 사태, 현상의 본질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제가 여기서 써놨듯이 팩트 영역이죠. 본질을 알게 되었는데 왜 뭐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행위의 당위의 영역으로까지 넘어가느냐. 행동에 요거는 비밀이야. 요거는 인간만이 하는 짓이에요. 이거는 철학자들이 해명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팩트에서 오트로 이렇게 당위로 딱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팩트에서 당위로 넘어가는 거. 요거는 사람이 이거는 사람에게만 사람의 정신에서만 일어나는 아주 신비한 현상이에요. 이게 사람의 정신을 가령. 도둑질 하지 말라. 그러면은 도둑질 하지 말라. 왜? 그럼 도둑질하면 두드려 맞으니까, 도둑질하면 감옥에 가니까, 도둑질하면 손목을 자르니까. 이러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은 팩트죠. 그죠? 그냥. 근데 사람은 아이, 이렇게 대답하기도 해. 야, 그런 거 안 좋은 짓이야, 임마. 이렇게 말하잖아. 그거는 팩트하고 무관하게 도덕 판단이 나가는 거라고. 그죠? 도덕 판단의 원천, 이게 도덕 판단인데 도덕 판단의 원천은 팩트하고 무관한 이 차원에 있는 거예요. 팩트하고 무관한 차원에. 가령 지금 여기 조인주 씨가 오늘 멋진 옷을 입고 왔어. 응?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회사에서 이렇게 요 세 사람이 지금 여기 같은 직장 동료예요. 오늘 회사에서 패셔니스타 선발대회가 있느냐. 근데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분명히 있는 것 같아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네? 지금 저 선배님이 보니까 저 선배님도 지금 이렇게 뭔가 심상치 않아. 패션이 지금. 이분들이 그래. 회사에서 패션인스타 선발대회가 있어요? 근데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패션도 중요하지만 세수를 깨끗이 하는 것도 중요해요. 네? 세수가 문제야. 그리고 폴라 이런 거 입으면 목대를 감출 수 있기 때문에 좋긴 하겠지만 그런 것들도. 네? 근데 패션인스타 선발대회가 있다고 해서 꼭 옷을 멋지게 입고 다녀요? 오늘 왜 이렇게 멋지게 입고 왔어요? 패셔니스타 선발대회가 있어서요? 그러면 그냥 멋지게 입고 싶어서? 네? 네? 별 생각 없었어요. 별 생각 없이 입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패션이 몸에 배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지 잘난 척을 하는군요. 아 괴롭네. 사람은 이게 특별한 어떤 그런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도 뭔가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도대체 해명이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이 당위의 영역만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하는 게 있어요. 그냥 하는 게 있어요. 가령 저기 1990년대 중반인가 미국에서 전 세계 윤리학자들이 모여서 이게 학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학회의 주제가 뭐였냐면 황금률. 황금률에 대해서 이제 전 세계적인 윤리학자들이 모여서 황금률에 대해서 이제 말하자면 토론회를 열었어요. 황금률이 뭔지 아세요? 자, 크레용. 일대 크레용 얘기해 봐.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은? 크레용 뭐 예습해요? 우리 집에 몰카가 설치되어 있나? 뭘 물어볼지 알고?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아주 근본적인 도덕 규칙, 그쵸? 일테면, 모세가 신에게, 하느님에게, 여호와에게 받아온 뭐라고, 십계명 같은 거 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근데, 황금률은 지역과 어떤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어떤 특정한 사회 집단마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 윤리학자들이 모여서 이제 자기네 동네에서 통용되는 황금률을 발표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공통적으로 정말 한 군데도 예외 없이 딱 적용되는 황금률이 하나 있어요. 공통. 가령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어른 앞에서는 싸가지 있게 굴어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황금률을 할 수 있다면, 근데 그게 저기 적용되지 않는 것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 윤리학자들이 말한 그 황금률을 다 모아서 누구나 다 이야기하는 공통적인 황금률이 하나 있었어. 그게 바로 황금률 중에 황금률이 할 수 있겠죠. 그게 뭐였냐? 자, 뭐였겠습니까? 이게 알아맞힌 사람에게는 좀 뭔가 상금이 있습니다. 자, 이쪽에. 그게 뭐였겠어요? 학생, 얘기해봐. 얘기해봐. 날 보고. 선생을 딱 보고 얘기하는 습관을 들여. 그래야 선생이 두려워한다.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학생은 영원히 지는 거야, 선생한테. 그러니까 자, 얘기해봐. 모르겠어. 그냥 아무거나 말해봐. 모르겠다 그러지 말고 아무거나 말해봐. 옆집 아저씨 때리지 말라. 이런 거라도 얘기해. 얘기해봐요. 살인하지 말라? 다시 말해봐. 정확하게. 문장을 만들어서. 사람을 죽이지 말라. 그러니까 끝까지 말해봐. 사람을 죽이지 말라. 어? 그렇게. 네, 자, 학생이 다시. 사람을 죽이지 말라. 사람을 죽이지 말라. 그것도 있었어. 근데 공통적인 건 아니었어요. 자, 그 옆에 있는, 자, 줄반장이 틀렸기 때문에 옆으로 갑니다. 뭐였겠습니까? 앞으로 올 수도 있어요. 뭐였겠습니까? 자, 말씀해 보세요. 생각하며 살아라. 생각하며 살아라. 아닙니다. 아, 생각이 좀 더 생각을 하셔야겠어요. 이쪽 줄반장. 장래를 네? 장래를 잘 지내라. 요즘에 그쪽 일 하세요? 네? 요즘에 업계 그쪽만 호황이죠. 자살자들도 많고 해서. 네. 경기가 불황이면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검시관들이 바빠진답니다. 거기 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가면은 그 검시하는 의사들 있잖아요. 의사가 여자 의사가 한 명인데 그 여자 의사가 인터뷰한 걸 제가 읽어봤는데 경기가 불황이면 그 사람들 바빠진답니다. 자, 뭐겠습니까? 이쪽 줄반장 말씀해 주세요.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예, 그런 것도 있었겠죠. 근데 황금률 중에 황금률은 뭐였냐? 네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 딱 수긍이 되죠. 이거는 어느 문화권에서나 어디서나 그 공자 말에 나오잖아요. 기소불령 물시여인. 그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않는 바를 남에게 베풀지 말라, 하지 말라. 굉장히 소극적인 거죠. 어쨌든 하지 마. 이게 최소한의 관용인 거라. 이게 그러니까 황금률 중에 황금률이야. 그래서 우리는 텍스트를 읽으면서도 또는 뭘 하면서도 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걸 알았어. 전 세계 어디서나 통용되는 황금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다시 뒤집어서 말하면 역지사지잖아요. 내가 저놈이 나한테 이 짓을 하면 내가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 있죠. 이제 요 당신이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상대방에게 베풀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은 소극적인 거고, 적극적으로 말하면 내가 원하는 바를 상대방에게 베풀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런 거잖아요. 거기까지 적극적으로까지는 가지 않아도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하지 말라. 이게 황금률 중에 황금률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손해가 되더라도 내가 이거는 내가 손해 보고 말지까지 가면 이제 성인군자야. 네? 내가 손해 보고 말지 그런 건 성인군자야. 근데 우리는 보통 사람 누구나 다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상대방에게 베풀지 않는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요게 사라지면 이제 그 사이는 어떻게 되냐? 콩가루가 되는 거라. 요게 사라지면. 그래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지금 남미 아르헨티나나 이런 데 가면 이제 남아메리카 지역에는 천주교가 굉장히 그 융성한 지역인데 어떤 그 신부님이 그랬어요. 자신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면 사람들을 자신을 성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성인. 그러니까 성자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먹을 것을, 자, 보세요. 먹을 것을 나누어 준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면 사람들을 자기를 성자라고 부른대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서, 여러분들이 왜 가난한지 생각해 봅시다. 라고 말을 하면, 공산주의자라고 부른대.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 먹을 것을 나눠 주는 건 성자라고 불러. 근데, 왜 가난한가? 왜 가난한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묻고 여러분들이 왜 가난한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 가난을 이겨낼 수 있는 구조적인 방법을 생각해보자 이렇게 말하면 빨갱이 취급을 받게 된다 이거죠. 거기서도. 그러니까 지금 이 신부님은 먹을 것을 나눠준다 이것도 좋은데 왜 가난한가를 갖다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것은 아주 원론적인 의미에서의 주지주의적인 접근이죠. 내가 지금 가난한지 왜 알아야겠다. 왜 가난한지를 알아야겠다. 그래야 이 가난을 이길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아주 기본적으로 주지주의적인 접근이에요. 요 접근을 딱 하니까 빨갱이 취급을 받게 되더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그 신부님이. 우리도 그러잖아요. 네? 우리도 대한 앞바다에서 그 삼성중공업 소속의 그 기름배가 뒤집어졌습니다. 깨져가지고. 그럼 너도 나도, 저는 안 갔어요. 저는 안 갔다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너도 나도 돌 닦으러 갑니다. 네? 온 국민의 힘을 합하여 돌 닦으러 갑니다. 그렇죠? 제가 아마 군대 있으면 갔을 거예요. 해병대들 막 많이 갔더라고, 배 타고. 무인도 이런데. 그런데 군바리들이 가잖아요. 근데 돌 닦으러 갑니다. 모두 다. 그럼 성자야. 돌 닦으러 가면. 근데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왜 있다고가 된 거야? 어? 이 배가 어디 소속 배야? 어? 그 다음에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거야? 이걸 근본적으로 막을 방법을 찾아야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 좌빨이 되는 거라. 그쵸? 항우사에서 그러잖아. 좌빨이 되는 거야. 어? 그러니까, 영산에서 사람들이 죽었어. 왜? 불에 타 죽었어요. 그러면, 아, 추모를 해. 그러면은, 마음 착한 사람이야. 근데 이 원인이 근본적으로 어디 있는지 알아내면 이게 좌빨 되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는, 왜 가난한가? 이것은 가난이라는 게 왜 생겨났는가? 이것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걸 찾아가는 것들.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거기서부터 진리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거든요. 그것이 사실은 언제 어디서나 좌빨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식의 용어로 말하면 좌빨이고 항상 이 진리를 은폐해서 이 은폐된 것으로부터 이익을 얻고자 하는 지배 집단이 있다면 그 집단에게는 반체제 세력으로 몰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어떻게 됐어요? 독배를 마시고 죽었잖아요. 사형 선고를 받고. 그게 뭐냐? 그게 뭐냐?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라. 이게 에이 그냥 모르고 넘어가지 뭐. 그냥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모르고 넘어가지. 그냥 넘어갑시다. 그냥 빵이나 나눠주고 갑시다. 이렇게. 빵이 나눠주고 갑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 하고 여러분들이 왜 가난한지를 알아봅시다 라고 말하는 것 사이에는 굉장히 큰 거리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먼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됐어요? 굉장히 먼 거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공치사를 하는 것 같아서 이게 제가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제가 이걸 이제 이 강의를 해서 이렇게 녹음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동대문 도서관에 와서 다운을 받잖아요. 제가 지금 몇 년 됐는데 이걸 해갖고 올린 지가 지금 한 300-400개 되죠? 제가 강의 녹음 파일 만들어 놓은 게 한 400개쯤 돼요. 이게. 근데 제가 지금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 이게 웬만한 웹 호스팅 이런 거 할 때는 1년에 한 2만 원이면 하잖아. 그지? 1년에 50만 원. 하드 그 디스크 용량이라는 게 한 300-400개 되거든요. 이 짓을 왜 하느냐 사람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안 하는 게 편해. 돈도 안 들고 시간도 안 들고 이게 녹음기 사서 녹음 파일 만들고 집에 가서 이게 해서 올리고 아 이게 한 시간은 걸려. 이것저것 자질구리하게 뒤치다거리하고 어떤 사람들 여기 홈페이지 게시판에 와갖고 다운이 안 됩니다. 되다가 말았어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가서 다운 받아줄 수도 없고 뭐 어? 주소 알려주세요. 택배로 보내드릴게요. 뭐 이럴 수도 없고. 지난번에 울산대학교에서 그 강의를 뭐 다섯 개 가는 것 같다 동영상 파일을 올리는데 그 다운을 받아서 볼 수 있도록 공개했다고 이렇게 어디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회원가입을 해야 돼. 회원가입을 해야 되는데 회원가입을 받은 데는 다 이렇게 개인정보에 대한 어떤 그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그 공지도 없어. 무조건 회원가입이야. 근데 주민등록번호 넣으라고 나와. 네? 공공기관에서. 회원가입을 해. 누가 회원가입해서 그거 다운 받겠어요? 그냥 받으라고 해도 안 받는 세상인데. 그러니까 지금 그런 공공기관들은 그런 걸 안 하는 거야. 왜?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일견 아주 편협한 생각인지 몰라도 뭔가를 안다는 것 있잖아. 안다는 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많아지면 자, 내가 10개를 알고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3개밖에 몰라. 그럼 나머지 7개 차이를 가지고 먹고 사는 거 아니야? 변호사, 의사 이런 사람들. 그죠? 우리가 다 여기 다쳤다. 잠깐만. 뭐 이게 야, 준영아, 우성아, 이리 와. 여기 좀 꿰매라. 그러면, 우리 간단히 꿰맬 수 있지. 뭐, 이렇게 하면 의사들은 동네 의사 다 죽잖아. 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자격증을 이제 부여하는 자격증을. 그러니까, 7개의 차이를 가지고 이제 먹고 사는 거거든. 근데, 요 차이가 줄어들어서 내가 10개를 알아서 그동안 편하게 먹고 살았는데, 보통 사람들이 9.7개까지 알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식에 대한 접근 통도를 계속 막는 거거든. 사실은 그래. 이게 굉장히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둘러싼 이 패권 있잖아요.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심각하게 있어.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이번 강의 저한테 이렇게 강의를 듣잖아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못 온 사람들 있잖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널리 퍼뜨리는 게 중요해. 그래서 모두가 다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가 구조적으로 어떻게 생겨먹었고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고 한 것을 알아야 되는 거라. 알아야 돼. 사실, 이렇게 녹음을, 이 파일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안 하는 게 속편해. 어떤 점에서 그러냐. 오해가 많이 생겨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녹음 파일이 있으면 도중에 제가 강의를 하면 욕도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어쨌든, 강연이 뭐 녹음 파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 딱 따는데, 그 듣다가, 욕 있는 부분만 잠깐 들었어. 어? 그래버리면 이제 나는, 영원히, 우리가 그러냐, 한번 이렇게 딱 이렇게 받은 인상이 이렇게 안 지워지잖아요. 네? 그래서, 강연 아는 것도 별로 없는데 욕만 존나 하더라. 벌써 욕했네. 이렇게 돼버리거든. 사실 우리도 신비주의 전략을 구사하는 게 좋지. 어떤 경우에는. 그리고, 여러분들 두 시간 동안 어떤 이런 이게 주변적인 얘기나 이런 잡담을 빼고 이 강의할 내용만 빡빡하게 이렇게 2시간 동안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여러분들은 이게 한 2시간 동안 지난번에 한 게 200자 원고지로 몇 매 정도 나와? 한 80매쯤 나오죠. 그죠? 200자 원고지 80매 분량 정도 되는 이 콘텐츠를 준비해 갖고 와야 돼요. 이게 예. 그러니까 4주잖아요. 그럼 4, 8, 32. 8주면은 800매면 200자 원고지 800매 정도면 보통 얇은 책 한 권 정도가 되거든. 200자 원고지 80매 정도 되는 분량을 콘텐츠를 준비해가지고 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녹음이 안 돼서 이 자리에 없는 사람도 들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대충 떼우고 넘어갈 수가 있어. 근데 이게 딱 녹음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 사람한테 이제 가잖아.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대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 이 목요일날 이 강의 있잖아요? 그럼 화요일날 저녁부터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야. 아, 이걸 어떻게 하나. 그래서 사실 40주 동안 오래 하잖아요. 40주 동안 올해 지금 제가 매주 80매씩 한다고 생각해. 80매씩 분량을 떠들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지하게 이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라. 근데 이게 오프라인에서만 이렇게 이루어지면, 아, 오늘은 그냥 좀 대충 합시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아, 뭐 인상스, 아, 오늘 기분 족 같으니까 대충 합시다. 어? 이래가지고 뭐, 그래, 역겨워? 막 이러면서 헛박할 수도 있어. 근데 이게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이 콘텐츠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저는 그래서 이걸 갖다 아는 사람들이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가 아는 것이 늘어나게 되고 아는 것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는 그냥 가난에서 빵을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거든. 가난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가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정신적으로 빈곤한 것까지 얘기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중학교에도 저기 영훈 중학교나 이런 데 외국어 중학교 만들잖아요, 그죠? 국제중. 그 다음에 중학교 학생들 그렇게 초등학교부터 이제 경쟁시키죠. 중학교에 경쟁시키죠. 고등학교에 경쟁시키죠. 그렇게 해서 대학을 보내죠, 그죠? 그러면 이 12년 동안에 걸쳐서 이렇게 경쟁 속에서 확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창의적인 능력 완전히 말라요. 완전히 말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몇몇 사람들만이 그 중에서 해피하게 아주 형편 좋고 뭐한 사람들은 외국에 가서 창의력 있는 교육을 받아갖고 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 창의력 있는 교육을 받아온 사람들이 사회 지도층 인사로 군림을 하게 되는 거야. 그죠? 그렇게 돼 있는 거라, 이 시스템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는 것하고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내가 창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하고 이건 별개 문제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회에서 아는 사람, 그러니까 제대로 아는 사람, 창의적으로 아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어리석은 백성이 되는, 우민이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백성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소수의 지배자들이 사회에서 뜯어먹기가 좋은 사회가 됩니다. 대표적인 사회가 조선사회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조선사회. 지식이 철저하게 통제가 되는 거야. 지식이. 조선시대 때 세종 임금이 어린 백성이 뭐 하여튼 있어. 니르고자 흑배 있어도 뭐 이런 게 있어요. 백성을 어리게 불쌍하게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백성을 불쌍하게 생각해가지고 사서상경을 번역해서 내놨느냐? 아니란 말이지. 한글로 만들어진 책은 삼강행식도밖에 없어. 사서상경이 아니라 삼강행식도를 한글판으로 많이 만들어서 펼쳐 보였단 말이죠. 그럼 뭐요? 삼강행식도를 한글로 많이 한글로 싸가지 있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한글을 만든 거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라. 결과적으로 보면 만약에 사서상경을 다 한글로 번역해. 세종이 왕이니까. 저는 정조가 뭐 저기 이덕희 씨가 뭐 정조가 더 살았더라면 나라가 달라졌을 거다. 안 달라졌다 생각해. 왕이잖아. 응? 정조가 정말로 진정으로 계몽군주였다면 백성 교육기관을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세종이 진정한 성군이라면 자 이번에 한글 만들었지. 야 최만리 너 한글 봤는데 저 새끼 대가리 잘라버려. 왕 그게 되거든. 왕은 돼. 왕은 된단 말이오. 그러니까 대가리 잘라버려. 저 새끼 죽여버려 저거. 땅에 묻어버려. 야 삽 갖고 와라. 내가 묻으면 씨. 뜰 파는 거야 막. 경복궁 뜰 파면서 막. 응? 사정전 있잖아요. 그게 근정전 뒤에 왕이 앉아서 그 앉아서 정사를 보는 거지. 사정전이야. 정치를 생각하는 곳. 사정전, 정치를 생각하는 곳. 근정전은 공식 세레모니가 열리는 거고, 그 뒤로 가서 오른쪽이면 사정전 있고, 그 옆에는 강령전이라고 이제 침실이 있잖아. 그 뒤에 담벼락 있고, 그 뒤가 교태전이야. 왕비 침실. 그러니까 외명부, 내명부 이렇게 갈린단 말이죠. 근데 사정전에 앉아가지고, 야, 임마, 야, 이 새끼 삽과 까봐. 사정전 옆들에다 막 사정없이 묻어버려.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해가지고. 그러니까 왕이니까, 왕 맘대로. 야, 이번에 말이야. 내가 한글 만들었는데 반대하는 놈들 있어? 삽을 돌리면서 반대하는 놈들 있어? 그러면 애들이 그 어떤 새끼가 제가 반대인데 저 묻히겠습니다요 이렇게 나오는 놈이 곡괭이도 드릴까요? 이런 놈이 어디 있겠어? 없습니다. 딱 이렇게 확 이러고 있었겠지. 애들이 다 뭐, 전화 뭐 저 존나 훌륭하십니다 이러고 있었겠지 뭐. 그러면서 왕이 야 이번에 여 성산문 너 일로 와봐. 어? 정인지 너 일로 와봐 자식아. 성산문 너 논어. 어? 정인지 너는 맹자. 어? 신숙주 자식아 너는 대학. 어? 이런 식으로 해갖고 박행년 너는 중용. 그래서 사서상경 사서 번역해. 1년 내로 안 해? 안 하면 묻어 이 새끼들을. 한글로 번역해. 그래가지고 하는 거야. 이게 만든 걸.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목판 그때 한국이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만든 나라라며. 근데 금속활자로 만드는 책 몇 권이나 남았어? 구텐베르크보다 많이 만들었어요.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를 만들었잖아요. 제일 먼저 찍은 책이 뭔지 성서예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했죠. 제일 먼저 한 짓이 뭔지 아세요? 라틴어로 된 성서를 독일어로 옮겼어. 이거 라틴어를 못 읽잖아 사람들이. 독일어 읽을 수 있어. 독일어로 쫙 성서를 찍는 거야. 금속활자 막 그러니까 독일어로 된 금속활자로 금속활자를 가지고 독일어로 된 성서를 찍어. 엄청 뿌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그동안 신부들이 개소리 했잖아 이런 개자식들 시발을 라틴어 모른다고 개무시해? 시발을 말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니네 신부 다 묻어버려 그래갖고 삽 들고 나오는 그렇게 해서 근대사회가 열린 거란 말이에요. 서양 근대사회가 여러분들 16세기까지는요 동아시아가 동양이 서양보다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었어요. 세계사에서. 왜? 왕이 똑똑하잖아, 동양은. 세종만큼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 수많은 어? 왕들 생각해 봐. 왕들 무지하게 똑똑하잖아요. 서양의 왕들은 어떻게 해요? 서양의 중세 왕들은 칼제비들이란 말이에요. 서양 중세 왕들은 그러니까 중세 왕들은 어때? 여기 전화 여기 좀 사인 좀 해 주세요. 야, 새끼야. 내가 글자를 모르지 않냐, 자식아. 그러니까 이제 야, 그 신부 수도원 있잖아. 수사들. 야, 네가 좀 사인 좀 해라. 이랬단 말이죠. 근데 동양의 왕들은 어때? 사수상경 줄줄줄줄 깨잖아. 심판, 현필, 이게 글씨도 쓰고. 동양의 왕들 똑똑해. 왕이 똑똑하니까 나라가 그런대로 유식해. 서양의 왕들은 무식해. 근데 서양은 16세기 이후로 이제 구텐베르크 이때 이후로 근대, 이른바 근대사 이후로 어떻게 돼? 유식한 백성이 무지하게 많아진 거라. 그러니까 100개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왕 한 명하고 100개의 지식을 가진 왕 한 명하고 1개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백성 100명이 살아가는 나라가 있고 여기는 1개의 지식을 가진 왕하고 그 다음에 10개의, 100개의 지식을 가진 성직자 몇 명하고 1개의 지식을 가진 100명이 있어.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다가 서양에서는 완전히 역전되는 거라. 100, 그냥 90개 정도의 지식을 가진 백성들의 숫자가 늘어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지는 거지. 그렇잖아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해서 그 발전한 인쇄기술 가지고 뭘 했는가를 따져보세요. 그게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를 만든 나라라는 걸 자랑할 게 아니라 그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를 갖고 뭘 찍어서 얼마나 많이 보급을 했느냐를 따져 물어야 되는 거라 우리가. 아시겠어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게. 그러니까 서양에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프랑스 혁명의 주역들은 이른바 제3계급이에요. 변호사 이런 사람들. 근대 사회가 들어서면서부터 새로운 지식인 집단으로 부상한 사람들이. 지식인 집단을 부상한 사람들. 여러분들 칼 마르크스가 쓴 공산당 선언 있죠. 조그만 문고판이잖아요. 왜 문고판으로 팜프렛이에요. 사람들 널리 읽으라고. 무지하게 값도 샀어. 오늘날 환율로 계산하면 한 2천원 정도밖에 안 되는 책으로 그렇게 나갔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니까는. 알미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할 때 알미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그때 그 알물 통해서 자신의 삶을 구체적으로 반성을 해보고 그런 반성을 통해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더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 한 자라도 더 배운 사람들이 기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주변에 안티고네 있는 사람 다 한 명이에요? 다 한 명이에요? 이렇게 이 두 사람뿐이에요?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안티고네 읽고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옆에서 사람들이? 그럼 뭐냐 그래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그리스 비극이야. 그러면 약간 사람들이 이렇게 그딴 걸 왜 읽냐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궁금해서 읽는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안 되고. 네? 네. 남자가 이렇게 물어보면 야 새끼 일로 와봐. 응? 네. 이 책 있잖아요. 책등. 뭔 얘기인지 알겠죠? 책등. 책등이 뭔 얘기야 지금 내가. 왜 책등 하니까 다들 웃어요? 책등 그러니까 왜 웃었어요? 왜 웃어요? 왜 웃었어요? 때리라고. 네, 그렇지. 책등 여기다, 앞으로 책 낼 땐 여기다 쇄신 박아서 내줘. 꼴통을 뽀개! 그러지 말고, 이것을 그냥 궁금해서 읽나 그러지 말고, 살짝 설명을 해주란 말이야. 한 명이라도 더 읽게 하는 거야. 한 명이라도 더 읽게 하는 게 중요해요. 한 명이라도 더. 예? 많은 사람이 읽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읽음으로써 알게 되는 세계가 있는 거야. 이렇게 자꾸 읽고 또 되풀이해서 읽고 또 읽고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좋은 책들을 되풀이해서 자꾸 읽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지금 강의 듣는 사람 60명이잖아요. 두 명씩만 하면 120명이야. 그렇죠? 주변에다가. 이렇게 한 명씩 아메바처럼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 이게 중요해요. 이게 이렇게 안 하면 우리가 계속 지식을 가지면서 동시에 권력을 가지고 권력과 부귀를 누리려는 사람들에게 계속 당하게 되는 거야. 지식도 없는 놈들이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잖아. 요즘에는 짜증나 죽겠어. 절대 포기하면 안 돼. 절대 포기하면 안 돼. 네?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는 게. 자, 오늘 헛소리 너무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주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주지주의에 대해서. 주지주의라는 게 그 잘난 척하는 게 아니에요. 행위를 이끌어내는 알미야. 행위를 이끌어내는. 알겠어? 네. 자네? 응. 자네는 이 생긴 게 영 세수도 안 하고 다니는 것 같아가지고 걱정인데 주변에서 이렇게 물어보면 잘할 수 있겠어? 네? 그래서 지금 이 수업 시간에 계속 이렇게 질문하면 답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발표도 잘하고 또렷하게 말할 수 있도록 자꾸 훈련해야 돼, 자기야. 안티고네 재밌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지. 네? 안티고네가 무슨 책이야? 야, 이게 뭔 책이냐?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거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가슴 아파 죽겠네, 아주. 오늘 숙제들 다 해왔죠? 네. 다음 시간에 여기 숙제한 거 나눠주면서 갈굴 거예요. 그래서 3주차에 제출을 숙제 해오셨어요? 안 해오셨어요? 하셨죠? 네. 자네가 오길 기다리고 있어. 아직 코러스 시작 안 했어. 걱정하지 마. 내가 얼마나 독한 놈인데. 이리 와. 숙제를 이따가 낼 때 공개적으로 갈구지 말아주세요. 이걸 갈구지 않았으면 하는 분들은 밑에다가 공개적으로 갈구지 말아주세요 하고 가로로 써서 내세요. 그러면은 저기 화장실 앞에서 갈굴게요. 쉬는 시간에. 아시겠죠? 다들 공개적으로 갈구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절실하지 않은 분들은 갈굽니다. 그 내 맘이에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갈구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말했는데 안 갈구는 건 내 맘이에요. 그건 내 맘이에요. 예, 아시겠죠? 어쩔 수 없어요. 이런 아카데미에서 이런 거 할 때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강제를 못 하기 때문에 안 되는데 저는 그건 그 다 불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냥 갈구어야 돼. 갈구서 무척 괴롭히는 것이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숙제했어요? 이스마엘 숙제했어요? 밑에다 지금 공개적으로 갈구지 말아주세요라고 쓰는 거 아니야, 지금? 코러스. 333행. 첫 번째 정리과. 자, 지금 여기서 코러스 첫 번째 333행의 첫 번째 정리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583행에 가면, 582행에 가면 두 번째 정리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781행으로 가면은 세 번째 정리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안티고네 애탄가가 나오는데, 안티고네 애탄가는 이제 안티고네 죽게 돼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신경 쓸 거 없어요. 종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944행으로 가면 크레온의 네 번째 정리가가 딱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포르케만 무도가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무도가가 나오고, 그리고서 이 드라마가 그러니까 끝나가는데, 지금 정립가가 다 해서 지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4개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프롤로고스가 이제 등장가가 나오고, 코러스가 서서 부르는 건, 스타시몬, 서서 부르는 게 4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드라마는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이 드라마의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 프롤로고스 나오잖아? 그 다음에는 코러스의 정립가 몇 개 나오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코러스의 정립가가 4개 나오는데, 정립가가 나올 때마다 말하자면 스토리의 구조가 딱 달라진다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근데 정립가, 를 중심으로서 읽는 거예요. 드라마를 읽을 때는, 그리스 드라마를 읽을 때는. 알겠어? 그냥 앞에서 쭉 이렇게 읽어나가면 안 되고, 아, 첫 번째 정리과는 어떤 내용, 두 번째 정리과는 어떤 내용, 세 번째 정리과는 어떤 내용,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첫 번째 정리과가 딱 하고 나서, 첫 번째 정리과가 끝나고 나서는 안티고네하고 크레온하고 둘이 말싸움을 합니다. 논쟁을 벌입니다. 네? 그 구조를 알아야 돼. 제가 미리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읽어 나가는 과정을 미리 이제 약도를 내가 알려주는 거예요. 첫 번째 정리과가 딱 끝나고 나면 크레온하고 안티고네하고 논쟁을 벌입니다. 크레온하고 안티고네. 즉 사람의 법하고 신의 법 사이에 논쟁이 한번 벌어지죠. 안티고네하고. 근데 582행을 딱 보면은 두 번째 정리과가 있는데 두 번째 정리과가 딱 끝나고 나면 이번에는 크레온의 아들인 하이몬하고 크레온하고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또 논쟁을 벌여요. 두 번째 정리과에서는. 이게 드라마의 특징이야. 고대 그리스 드라마는 앞에서 안티고네는 직접 당사자잖아요. 그죠? 직접 당사자인 안티고네하고 크레온 사이에 논쟁이 한번 벌어져. 똑같은 주제를, 그 주제를 놓고. 근데 지금 두 번째 정리과에서는 하이몬과 크레온 사이에서 여기 정리과 끝나고 나서는 논쟁이 벌어진다고 제가 그랬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은 하이몬은 직접 당사자는 아닌데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태를 좀 다각적인 시각에서 살펴본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즉, 앞에서 서사, 등장가가 있는데, 그 다음에 첫 번째 정리과가 있어요. 1번 정리과가 있는데, 1번 정리과에서 끝나고 나서 안티고네하고 크레온하고 둘이 논쟁을 벌여요. 근데 두 번째 정리과에서는 하이몬하고 또 크레온하고 논쟁을 벌이는데, 이 두 사람들이 이게 첫 번째 정리과가 끝나고 벌이는 논쟁하고 두 번째 정리과가 끝나고 벌이는 논쟁하고 논쟁의 주제는 똑같다는 것. 이걸 알아놔야 돼. 논쟁의 주제는 똑같다. 그러나 두 번째 하이몬과 크레온의 논쟁에서는 안티고네와 크레온의 논쟁과는 다른 시각에서 이 논쟁이 벌어진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논쟁이 좀 더 심화되죠. 깊이 있게. 이게 드라마야. 이 드라마의 특징이야. 점층법을 쓴 거예요. 점점 더 깊이. 똑같은 주제를 여러 번 다룸으로써 사람들에게 이제 막 점점 더 깊이 있게 막 이 가슴에다 파 넣는 거라. 한 얘기 또 하면 때린데 또 때리면 얼마나 아파. 그죠? 그러니까는 두 번째 정리과가 끝나면 하이몬과 크레온 사이에 똑같은 논쟁이 벌어진다 이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리과가 끝난 다음에는 세 번째 정리과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안티고네가 죽음에 들어갑니다. 안티고네의 죽음. 그러면 안티고네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태가 완전히 절정에 이른 거죠. 이렇게 됨으로써. 그러니까 이 관객들은 두 번의 정리과가 끝나고 나서 이 주제에 대해서 거듭 논의되고 있는 이 주제를 딱 읽고 이제 완전히 이 쫙 그 뭐라 할까 이게 이 파토스가 우리 파토스라고 씁니다. 파토스 이거 그리스어로 파토스 열정 여기 딱 이제 고조된 거야. 안티고네와 크레온하고 할 때는 아 그래 안티고네 저 아이가 참 가슴이 아프겠구나. 그러나 크레온의 입장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어? 막 이러고 있어. 그러다가 이제 하이몬이 나오니까 하이몬이 이제 저기 안티고네의 약혼자이기도 하지만 와 하이몬의 입장에서 보니까 정말 안 되겠네. 막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야? 크레온 진짜 전 새끼 크레온 좀 심하지 않아? 막 이제 사람들 사이에 이제 진짜 뭔가 좀 이렇게 막 빡빡빡빡 끌어오르고 있는데. 세 번째 정리가 딱 끝나고 안티고네가 뭐 나는 이제 죽습니다용 하고 죽어버려요. 그러면 그 안티고네 그 딱 그것이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일단 개운해진 상태가 되지.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정리가가 딱 끝나고 나면 이제 크레온은 남아있는 사람은 크레온이잖아요. 크레온의 운명에 대해서 네 번째 정리가가 끝나고 나면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아주 단순해요. 구조가 아주 단순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구조를 그러니까 살펴보면 요 주제는 이제 사람의 법과 신의 법 사이의 논쟁. 그죠? 사람의 법과 신의 법 사이의 논쟁이 딱 벌어지고 이 논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정리과가 끝난다면은 안티고네의 죽음. 안티고네의 죽음을 통해서 일단 안티고네가 죽었어. 그러면 크레온이 승리한 것으로 보이죠. 그렇죠? 여기서 안티고네의 죽음 그리고 크레온의 승리 잠정 승리가 슬쩍슬쩍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번째 정리과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 그때는 크레온의 운명이 여기서 거론되죠. 요 부분에서 이제 크레온의 운명이 거론되는 부분에서 크레온의 아들이 자살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므로써 이제 혈육을 잃게 되는 크레온이 나타나는 거죠. 즉, 어찌 보면 신의 법의 복수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티고네도 죽지만 크레온은 죽지도 이제 자식이 죽었으니까 죽지도 못하는 그런 끈적끈적한 삶을 살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드라마의 구조가 처음에 첫 번째 정리과, 두 번째 정리과, 세 번째 정리과, 네 번째 정리과, 요 정리과들이 끝난 다음에 전개되는 내용들을 보면 일단 여기까지 이렇게 오면은 이게 사태가 딱 이렇게 점층법으로 딱 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리스 드라마의 히랍 비극의 그 특징이에요. 똑같은 주제를 되풀이해서 정립과 사이사에 넣어서 되풀이해서 이야기함으로써 그게 긴장도를 높이고 절정을 향해가는 그 단계들을 마련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터트리는 거야. 안티고네가. 알겠어 학생?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엄마한테 뭐 사주세요 그럴 때도 일단 1단계로 한번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 다음에 2단계로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도 한번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래도 반응이 없다 그러면 이제 자해 소동을 벌인다. 머리를 벽에다 찢는다든가 입에다 연필을 물고 있다든가 막 이런 식으로 칼을 물고 있으면 위험하니까 연필을 물고 있다든가. 그래서 해결이 안 날 때는 엄마도 이제 알아서 하실 거야. 엄마의 운명이 있어. 네 번째 정리과를 이야기하면 되는 거라. 알겠죠? 이 구조를 알겠어? 그리고 나서 이제 크레온도 맨 나중에 교훈을 딱 듣고 이 사태가 정리가 되죠. 그렇죠? 이 구조가 보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글을 쓸 때도 아 이제 이 안티고네라고 하는 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BC 5세기 지금부터 2500년 전의 드라마야. 2500년 전의 드라마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오랜 세월에 걸쳐서 사람들에게 읽었겠어? 찌질하면 아예 안 읽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찌질하면 아예 안 읽었겠지. 그러니까 소설 읽지 말고 이런 걸 읽으라는 거예요. 소설? 뭐 엄마를 부탁해. 좋은 소설이에요. 나도 읽어봤어. 네? 오빠 얘기만 라면 끓여주는 엄마 얘기가 나오더군요. 저도 라면에 한 맺힌 적이 있기 때문에 알아요. 제가 군대 쫄병 때 안성탕면이 막 나와가지고 선임 해병님들이 우리 내가 해병대 생활을 했는데 선임 해병들이 안성탕면을 이렇게 끓여먹는 그 국물이 얼마나 맛있어 보여. 그래서 그 국물을 좀 먹고 싶어가지고 너무 막 이렇게 네? 개침을 흘리던 그래서 그게 있어요. 전 지금도 밤이면 가끔 아 안성탕면을 먹고 싶다 이럴 때가 있어. 뭔가 우울할 때 안성탕면을 먹으면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소설도 좋지만 그런 소설은 도서관에 와서 빌려 읽고 도서관에 와서 빌려 읽고 안티고네 이런 건 돈 주고 사 안티고네를 빌려 읽고 신경숙 책을 사서 읽더라고 나는 꼭 거꾸로 해 이러면 안 돼 왜 도서관에 계신 분들은 너무 좋은 얘기 같은데 얘기가 그러니까 그래갖고 신경숙 소설을 갖다가 도서관에서 빌려 읽어요 그냥 여기서 빌려 읽고 안티고네는 사서 읽는 거야 사서 밑줄 쳐가면서 구조를 봐가면서 그래서 이 작법을 익히는 거예요. 이 보세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했잖아. 서사가 있잖아. 아, 서사에서 이 드라마의 주제는 딱 하나야. 여러 얘기도 안 해. 그러니까 이 드라마의 주제는 서사에서 하나가 주제의 암시. 그렇잖아요. 이게 서론이잖아요. 주제의 암시. 그 다음에 챕터 1, 챕터 2, 챕터 3 해서 정리가 되고 여기 결론. 이렇게 구조잖아. 이 구조가 돼 있잖아. 네? 딱 이 구조에 돼 있어. 이 드라마의 구조가 논문의 구조, 우리가 제일 잘 쓰여진 글들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 거라고. 이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형식미가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살아남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주제를 암시하고, 그 다음에 이 주제에 대한 첫 번째 논점. 이 주제에 대한 두 번째 논점. 그쵸? 그래서 이 주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세 번째 딱 정리하고, 그 다음에 더 생각해 볼 문제. 크레온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요건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이야.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걸 오로지 지금 주제의 암시 서사부터 시작해서 안티고네 죽음의 위기까지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 읽어보면은 딴 얘기 없어. 계속 안티고네 크레온 이 사람들이 다 신의 법을 지킬 것이냐 사람의 법을 지킬 것이냐 요 얘기만 계속 한다고 딴 얘기 안 해. 딴 얘기를 안 해. 글을 못 쓰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걸 쓰다가 그런데 이것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계속 딴 얘기를 해. 네? 딴 얘기를 해. 발트 베냐민이라는 사람이 글을 잘 쓴다는 것이라는 글을 써놓은 게 있어요. 거기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 글을 잘 못 쓰는 사람은 자꾸 딴 데를 본다 이거야. 야구선수들이 딱 공에만 집중해서 때리듯이 자기가 집중하는 주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막 얘기하지 말고 아시겠어요? 다양하게 그러니까 음식은 편식을 하지 말지만 글을 쓸 때는 지금 자기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만 여러 번 겹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글을 쓰는 기본적인 구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티고네라고 하는 이 드라마 있잖아요. 이 드라마의 구조를 잘 보세요. 그리고 이 구조를 가지고 글을 쓰는 거예요. 이 구조를 가지고 글을 쓸 때도 항상 이해가 되세요? 네, 이 구조를 지금 호메로스의 서사지는 너무 그 구조가 너무 책 자체도 방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그걸 익혀서 실습을 해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제가 안티고네 처음 시작할 때 이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실습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뭐냐? 그 중에 하나가 글 쓰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이게 바로 안티고네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라. 알겠어? 자네 그동안 그렇게 글 안 썼지? 네. 응? 뭐 이 얘기하다가 저 얘기하다 주절주절하고 그랬잖아. 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딱 형식미를 완결을 갖춰서 불친절하게 쓰는 거예요. 불친절하게. 제가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강의는 이렇게 하시면서 왜 글은 그렇게 불친절하세요? 이렇게 말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글은 불친절한 거야. 강의는 교육 목적상 어쩔 수 없이 이 얘기 저 얘기 해야죠. 글은 딱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치워.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치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박사학위 논문 뒤에다 이렇게 참고문을 쓰잖아요. 참고문을 많이 써가니까 우리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잖아요. 쓸데없는 책 다 빼. 네. 200자원고지 300페이지 딱 써갖고 보니까 100페이지만 써. 네. 쓸데없는 얘기 빼라는 거야. 다 넣어야 될 것 같지만 아니야. 지금 이 논문은 강군이 생각하고 있는 주장하고자 하는 바만 담고 나머지 얘기는 또 다른 글로써 담으라. 이것저것 주절주절 넣지 말고.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영화 있죠? 로버트 레드포드, 브래드 걔 나오는 영화 있잖아. 내가 브래드 피트 싫어하는 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거기 보면은 아빠가 글쓰기 교육하는 장면 기억해요? 본 사람들? 딱 써가니까 절반으로 줄여와라. 절반으로 줄여와라. 계속 절반으로 줄여오라고 그러잖아요. 주절주절 많이 쓰면 안 되는 거라. 착! 이 구조를 머릿속에 담고 자기가 제시하고자 하는 것을 이렇게 구조에 따라서 딱 써야 돼. 이 구조를 외워야 되는 거야. 계속 이 구조에 따라 써봐야 되는 거라. 알겠어요? 어, 오늘 이제 글 써온 것들이 이제 스트레스 되겠다. 저렇게 안 썼는데. 지금 밑에다 다들 쉬는 시간에 공개적으로 갈구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써야 되겠다. 물 한 잔 먹고 합시다.